웃으며 그댈 내 안에 담아야 하는지 모른 척 숨겨야 하는지 괜찮은 그대 남자 되고 싶어요 그대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편히 마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내 가슴이 하는 일인걸요 두근두근 내 뛰는 가슴을 감추려고 뒤돌아서 봐도 사랑은 어쩔 수 없네요 I do.